초대 그대보다 크게 쳐버리는 창번에 색스판보다 높이 가라고나 가라고나 흔들림이 없이 때려 뱅뱅 단번에 수면 마치 down with us get it going 터져버려도 상관없어 난 지금 이곳에 끝에 시작 열린다 지식의 문 그 앞에서 웃어버릴 듯이 we on fire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